뭔가가 있을 것 같긴 같은데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말이죠. 영화 워킹 걸 중에서 칼리 사이먼이 부른 Let the River Run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아마 어떤 미지의 것에 대한 미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요. 사람에 대한 그 사랑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신 사연과 엽서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는데요. 이경선 씨, 얼마 전에 하늘에 나온 달을 보고서는 아주 감탄하셨다고요. 초생달을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가늘고 앙증맞고 실웃음 같고 하지만 예사롭지 않아서 그 날카로운 초생달 때문에 하늘이 가끔은 겨울같이 느껴질 때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기들이 갖고 놀기에 딱 알맞는 달이 바로 초생달이라는 아주 예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전민규 씨, 작은 누나가 얼마 전에 국가고시에서 떨어져서 아주 아깝게 떨어지셨다고요. 굉장히 화가 나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작은 누나 안 되셨네요. 운전면허 시험 주행해서 떨어지면 굉장히 화나죠. 정말 화낼 거예요. 오늘 신길동의 어뢰 김성균 씨가 친구 이규채 씨가 해병 훈련을 마치고 해병대가 되는 날이라고 대한민국의 국군 아저씨, 국군 아가씨 수고하세요 이런 편지 보내주셨습니다. 조광현 씨의 친구분 윤여성 씨도 오늘 군에 입대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국군 아저씨예요? 아니면 국군 아가씨예요? 자, 다음 곡 조강현 씨의 신청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는 중랑구 중화이동의 김은진 씨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이번 곡 맘보 킹스 중에서 로스 로버스의 노래 골랐습니다. Beautiful Maria of My Soul. In the sunlight of your smile, in the summer of our life, in the magic of love, storms above scattered away. Lovers dreaming in the night, reaching for paradise. But as the dark shadows fade, love slips away on an empty stretch of beach, in the pattern of the waves, drawing pictures with my hand. In the sand I see your face, skipping pebbles on the sea, wishing for paradise. Sandcastles crumble below, the restless tides ebb and flow, listening to a shell. And the taste of you remains, clinging to paradise. But as the distance from you grows, all that my heart ever knows, hunger for your kiss, yeah.

place of love. Night winds seem to have gone through this to eye, brightly with love a-gleaming. Come to my arms, my dear one, my sweetheart, my own. Vow that you love me always and be mine alone. Deep night, whispering trees above, fine night, bringing you nearer, dearer and dearer. Deep night, deep in the arms of. Deep Night, 깊은 밤. 저희 프로의 주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잡음이 심했죠. 필름에서 직접 나왔는데요. My Own Private Idaho 중에서 동성 연애자인 독일인 그리고 리버 피닉스가 만나던 장면에서 흐르던 곡이었습니다. 루디 발리의 노래였고요. 인천 남동구 간석이동의 안선희 학생 그리고 김만석 씨, 박혜성 씨 리버 피닉스를 추모하시면서 저에게 띄워주신 사연들 잘 읽었습니다. 그 곡 잘 들으셨죠? 지난 10월 31일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거장감독 페데리코 펠리니가 세상을 떠났죠. 그 소식은 정말 세계의 영화 팬들을 슬프게 만들었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또 한 사람의 젊은 영화인 미국 영화배우 리버 피닉스의 갑작스런 죽음은 글쎄요, 그가 우리랑 비슷한 나이라서 그럴까요? 우리 시대를 함께 살아서 그럴까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페데리코 펠리니보다 50년이나 나이가 어린 23살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 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90년대의 스타, 제2의 마룬 브란더, 제2의 제임스 딘. 이런 찬사를 받으면서 할리우드에서 가장 재능 있는 젊은 배우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었는데요. 리버 피닉스의 사인이 정말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리버 피닉스가 사용한 약물은 GHB라고 불리우는 신종 마약이라고 합니다. 이 GHB라는 마약은 원래 미국에서 근육 강화제로 시중에서 판매됐었는데요. 현재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죠. GHB 기존의 마약보다 값도 싸고 또 환각작용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미국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GHB는요, 투명한 액체 상태로 술에 타서 마신다고 하는데요. 부작용이 또 엄청나다고 하죠. 인기 가수인 빌리 아이들은 이 GHB를 복용한 뒤에 발작을 일으켜서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답니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리버 피닉스도 로스앤젤레스의 나이트클럽 바이퍼 룸에서 이 GHB를 마시고 쓰러져서는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리버 피닉스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은요, 좀 이 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평상시에 고기와 우유로 만든 식품은 전혀 먹지도 않았고 가죽옷도 안 입을 정도로 철저한 채식주의자였던 데다가 건전한 생활을 해온 모범 청년이었대요. 아무튼 이제 리버 피닉스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 이름처럼 끝없이 흐르는 강 그리고 불사조라는 피닉스란 이름처럼 영화를 통해서 우리 곁에 계속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11편의 영화를 남겼죠. 86년의 Stand By Me 그리고 해리슨 포드의 대탐험, 지미의 사춘기, 지미 리어든, KGB의 아들, 리틀 니키타, 허공의 질주, 러닝 온 엠티, 인디아나 존스 3편, 바람둥이 길들이기, I love you to death, My own private Idaho,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하룻밤, Dogfight, Sneakers, 이렇게 11편인데요. 이 리버 피닉스의 출연작들은 모두 비디오로 출시되어 있으니까 그의 죽음, 이 갑작스러운 죽음에 마음 아파하는 팬들에게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역시 명곡은 누가 어떻게 연주해도 듣기가 좋지요.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바로 이지 라이더에서 스테픈 울프의 노래 Born to be Wild를 햄튼 스트링 쿼텟이 연주했습니다. 클래식 같죠? 리버 피닉스처럼 마약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연예인들 꽤 있습니다. 우선 팝가수 제니스 조플린이 그랬고요. 그룹 도어스의 짐 모리슨, 섹스 피스톨스의 시드 비셔스, 그리고 영화 감독으로는 독일의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감독입니다. 마약. 미국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마약이 가장 유행했던 시기는 60년대였어요. 미국의 월남전 참전에 분노한 젊은이들이 사회의 금기를 깨려는 반항심 그리고 절망감으로 마리화나를 피웠었죠. 이런 60년대의 젊은이들의 분위기가 가장 잘 나타난 영화, 조금 전에 음악을 들으신 69년 데니스 호퍼 감독이 연출한 이지 라이더였죠. 이 영화에서 데니스 호퍼와 피터 본다는 진짜 아메리카를 찾아서 오토바이를 타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남쪽으로 향한 고속도로를 정말 정처 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우연히 절망에 빠진 젊은 변호사 한 명을 만나요. 늘 술에 취한 변호사. 그 뛰어난 연기 때문에 그 해에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받은 바로 잭 니콜슨이었는데요. 그와 함께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좌절과 슬픔을 함께 나누죠. 영화는 잭 니콜슨이 마을 사람들에게 맞아서 죽고 데니스 호퍼와 피터 폰다는 고속도로에서 그들의 자유로운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어느 농부가 쏜 총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60년대의 분위기답게 아주 허무한 결말이었죠. 그런데 이 영화의 앞건은 뭐니 뭐니 해도 뉴올린스에서 히피들이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환각에 빠지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요, 8mm로 찍어서 35mm로 확대한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흐르는 음악도 정말 일품이죠. 바로 사이키델릭 록 그룹인 일렉트릭 프룬스가 연주하고 노래하는 건데요. 라틴어로 제목이 되어 있어요. 키리의 엘레산 말디가스 들어보시죠. Electric Prunes가 노래를 부른 키리의 LS and Mardi Gras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미국에서 60년대에 열병처럼 번져간 마약,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돼서 경찰이 단속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약 문화는 악마로 몰려서 지하로 숨어들게 됐죠. 경찰의 단속으로 마약이 점점 더 구하기 어려워지자 가격은 엄청나게 뛰어올랐고요. 한탕을 노리는 범죄자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경찰과 마약을 만들고 파는 범죄자들의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숨바꼭질. 영화의 소재로는 안성맞춤이었죠. 그래서 경찰과 형사가 등장하는 미국 영화를 보면요. 의뢰, 이 마약에 관련된 범죄자들이 등장합니다. 마틴 스콜세스 감독의 굿펠라스, 좋은 친구들에서 보면 코카인 밀매를 하다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범죄자들이 등장합니다. 갱들 사이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자라난 레이 리오타는 더 안락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코카인 밀매를 시작하죠. 하지만 FBI의 추적을 받게 되면서 그는 동료들을 배신하고 맙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갱단의 일원이었다가 동료들을 경찰에 밀고 하고 지금까지도 증인 보호 프로그램 밑에서 숨어서 살고 있는 헨리 힐의 실화인데요. 마틴 스콜세스 감독은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 갱단의 일원이 돼서 범죄에 물들어가는 과정, 이것을 섬뜩한 유머로 그려내고 있죠. 갱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을 보통 그 갱 영화가 하듯이 멋진 액션 장면으로 처리하는 대신에요.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실감나게 냉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인공을 통해서 더욱 실감나게 드러납니다. 보통 범죄자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영화라고 해도 주인공에게만은 관객들이 동정할 만한 요소가 조금은 있게 그렇게 그려지기 마련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레이 리오타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전형적인 악당으로 등장하죠. 그것은 그의 동료인 로버트 드니로와 조 페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마틴 스콜세스 감독이 의도한 영화의 분위기는 촬영으로, 그 뛰어난 촬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주인공들을 지켜보는 마이클 발하우스의 카메라. 이 촬영이 관객들이 주인공에게 감정이입될 여지를 그만큼 줄여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에서 특히 레이 리오타가 마약을 팔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럴 때 흐르던 아이언 버터플라이의 노래 기억나십니까? 이너가다 다비다. 이 노래는요, 마약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 애청곡이래요. 저도 위험수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니, 마약을 즐기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이 노래가 저도 왜 이렇게 좋죠? 이너가다 다비다, 아이언 버터플라이의 노래, 영화 굿펠라스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아, 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 마약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는 없는 심각성을 띠고 있습니다. 마약과 관련을 맺게 되는 사람들은 마약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어쩌면 비극적인 결말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죽음을 건 사투를 통해서 마약이 가져다주는 비극을 극복한 그런 사람들도 있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찾은 헐리우드의 배우들을 들어본다면요. 우선 멜라니 그리피스가 있고요. 놀라셨죠? 오피 골드버그, 로빈 윌리엄스가 있습니다. 또 영화 E.T.에서 주인공의 깜찍한 여동생으로 나왔던 드루 베리모어 역시 최근에 마약 중독을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배우죠. 그녀는 6살에 갑자기 찾아온 성공을 감당하지 못해서 9살, 그 나이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마약을 복용하기 시작해서 거의 폐인이 되었다시피 했는데요. 이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났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 아닐 수 없네요. 아이다호를 감독한 구스 반 산트 감독의 드럭스토어 카우보이. 이 영화는 마약 중독으로 고통받는 젊은이들을 그리고 있죠. 주인공 맷 딜런과 그의 동료들은 마약을 살 돈이 없어서 약국에 들어가서 약을 훔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갑니다. 그들에게 마약 복용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그저 술 먹고 담배 피는 것과 똑같은 습관성 중독입니다. 돈은 떨어지고 마약은 구할 데가 없고 할 수 없이 그들은 병원을 침입합니다. 약물을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병원을 떠는 이 희극적인 장면은 우리에게 서글픔을 넘어서 애처로움까지 안겨주죠. 결국 마약에서 손을 떼고 새 사람이 된 맷 딜런.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제 막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한 소년들이 시비 끝에 그를 쏘아버리죠. 일종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어요. 구스반 산트 감독은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죠. 자, 드럭스토어 카우보이에 삽입된 곡, 재키 데셔넌이 부른 노래 한번 들어보죠. Put a little love in your heart. Drugstore Cowboy 중에서 Put a Little Love in Your Heart 데키, 재키네요. 재키 데샤넌이 불렀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다시 마리화나와 코카인의 열풍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나라의 인기 가수 몇몇도 필로폰 흡입으로 경찰에 구속됐었는데요. 그들이 필로폰을 상습 복용한 데는 스타로서의 외로움, 강박관념, 이런 것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마약, 그것은 지금 당장 괴롭고 힘든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해줄 뿐, 오늘의 도피수단일 뿐, 내일의 해결 방법은 될 수 없습니다. 23살에 세상을 떠난 리버 피닉스처럼 젊은 사람에게 내일이 없다는 것, 그것은 모든 가능성을 빼앗아가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고 생각돼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릴지 다 아시겠죠? 여러분께서 오늘의 마지막 결론은 내리시고요. 매트 미들러의 로즈를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로즈에서 매트 미들러는 대중의 우상이 된 뒤에 그녀를 괴롭히는 압박감에서 해방되려고 온갖 약물을 복용하고는 무대 위에서 쓰러져서 절명하는데요. 그래도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을 단지 환각과 쾌락만을 위해서 마약을 복용하는 그런 헛된 연예인으로 그리지 않고 있어서 그나마 위로가 된다고 할까요? 자, 매트 미들러의 로즈 들어봅니다. 날이 쌀쌀해질 때는 시원한 여름 노래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하시면서 김한주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이열치열이 아니라 이냉치냉인가요? 영화 칵테일 중에서 코코모 띄워드렸습니다. 성신여자고등학교 1학년의 오상지 학생, 친구 수연이와 더욱더 친해지고 싶다고요. 저도 옆에서 후원해드리겠습니다. 이화에서 정소영 씨.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을 함께 보내고 싶었던 아주 좋은 이가 있었습니다. 11월 25일 그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그런 사연 보내주셨네요. 박재만 씨, 전자공학교 전자공학과 친구분이신 유승배 씨, 한재준 씨와 오늘 소개팅 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 오늘 마지막 곡이 축하의 곡이 될까요? 아니면 위로의 곡이 될지 모르겠네요. 엘비라 마디간 중에서 감미로운 엘비라 마디간을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면서요. 홍동식 프로듀서와 저 정은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